달바람 소리에 두 눈을 감으면 내가 찾는 곳은 어딘고 나는 누구인고 옷자락에 찬바람에 움츠린 나는 외로운 산길에 나그네로구나 하얀 달빛 아래 고개를 숙이며 내가 찾는 곳은 어딘고 나는 누구인고 풀밭 아래 몸을 털고 먼 곳을 향해 떠나는 나는 외로운 밤길에 새벽 이슬에 단잠이 깨이면 내가 있는 곳은 어딘고 나는 누구인고 근심스런 눈빛으로 울듯이 떠나가는 나는 내 먼 길을 헤매는 나그네로구나 나는 내 먼 길을 헤매는 나그네